We pretend that airplanes in the night sky are like shooting stars. I could really use a wish right now, wish right now, wish right now. Can we pretend that airplanes in the night sky are like shooting stars? I could really use a wish right now, wish right now, wish right now. Oh. 天空가서면아 다디 독수 잡지 나라 소수 예디 유럽의 등 라이브 소화등 아침 독수 낙병 안에 빼지 쉐만 담디 땀 시에디 무트 내 얼굴도 배 쉐비 중단응 시차에 멜버 독수 취재 That airplane in the night sky like shooting stars I can really use a wish right now Wish right now, wish right now Oh, 36개째 상황에 시지 이탕 봐자 뒤토네 그 시지만 뚝수 땅지 2회개차 뒤무투 소들 멜버 무투 내 뚝수 개게 아니 시지 Can we pretend that airplane in the night sky like shooting stars?